Say what? I need a cha-cha beat, boy. 액정으로 보던 그림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이 내 시야를 건드리지. 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해. 너도 이걸 느껴 내가 볼 땐 미세먼지가 독해. 우린 이 도시를 떠야 돼. 당장 어디든 올라타. 내가 산 전부 다 현실이 되니까. 넌 내가 누군지 몰라봐도 괜찮아. 이제부터 다 알려준다니까. 또 여름이 됐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겠지. 아쉬운 이름 값이라서 이번에는 절대 못 지나쳐. We're going on vacation. 뜨거운 태양 밑에서 파도 위를 눕히며 맘껏 즐길 준비돼 있어. Let's fly to Africa, Australia to America, Europe to Asia. 어디든 좋아 떠나자 이제.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Summer, summer go. 파도는 으스러지고 모래성은 부서져. Yeah. 얼굴은 뜨거워지고 너와 나 사이 벽은 무너져. 녹아버렸지 녹아버렸지.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전에. Yeah. 잠시 동안 그 시선은 멈춰줘. 위험해 밤이 되기도 전에. Yeah. 스쳐 지나간 여름들과는 다른 온도와 다른 공간 딱 좋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봄바야 해변에 딴 이름은 지을 거니까 내 목소리만 담아줘. 밤에는 위험하게 모닥 불을 피울 거니까 내 손을 잡고 날아가줘. 이 도시는 따분하고 재미없어. 요즘 내게 봄은 없어. 고결만 길어서 입꼬리가 올라가시 하늘에 닿듯이 가만히 있지 못할 리듬 타는 발끝.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알게 해줘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We're going on vacation. 뜨거운 태양 밑에서 파도 위를 눕히며 맘껏 즐길 준비돼 있어. Let's fly to Africa, Australia to America, Europe to Asia. 어디든 좋아 떠나자 이제.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 This summer, summer go.